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에 연이어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러 유대에 가서 활동을 하십시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용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14절 말씀은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깔려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별로 배운 것들이 많지 않고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 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들에 싫어하는 왜 싫어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0절에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요. 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많은 복음서에서 앞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사역을 왜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간단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고 또 그냥 단순히 귀신이 들리거나 또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앞에 말과 연결되어서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말,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이야기. 보냄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든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든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뜻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설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현대에 많은 교회의 말씀이 약해져가고 있다라고 뭐 그 목사님은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묵상한 대로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묵상했지만 요한복음에도 두 번이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크게 일컬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마다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내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 세 가지 원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친 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왜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그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모로 판단하라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네, 의롭고 공평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판단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자기의 뜻 외모를 따라서 혹은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함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이면 어떤 사람들이든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판단할 때가 잘못되었다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대통령까지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외모로, 겉으로만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만 무언가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중심을 향해 성령의 뜻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를? 예수님조차도요. 귀신 들렸다, 배우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우리도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롭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원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있어서 나도 외모로 겉으로 죄송합니다. 사람과 어떤 것들을 많은 일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하나님 내가 판단받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